걸어가는 길목에서 머물 수가 없었던 시절들을 아쉬운 가슴 안고 되새긴다. 또다시 생각한다. 슬픔에 미소 지며 눈물 진다. 노을이 붉게 물든 길목에서 잠들 수가 없었던 시절들을 이 고향 언덕에 뛰어올라 모난을 바라본다. 둥구름 잡으려다 눈물 친다. 한땐 비 오는 거리를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걸었네. 쓸쓸히 걸었네. 한땐 긴 밤 지새우며 울었네. 세월이 흘러가는 길목에서 수가 없었던 시절들.